떠날 원하지 않는 삶이 이제 군대라도 가야 하나 싶었어.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딱 한마디 했어. 에휴, 그래서 말 못했지. 하던 알바도 잘렸다고. 왜 어제는 제대 직전인 친구가 휴가 나왔어. 그래서 한 자 백만 시대 그런 건 잘 모르겠고 그 숫자가 차라리 통장 잔고였으면 좋겠어. 시끄러운 알람이 새벽부터 날 계속 재촉해. 조끼도 나선 집 밖은 틈없는 벼랑 끝 같아. 뭘 하고 있지 아니 뭘 해야 하지 답이 없는 메아리 난 왜 밖에서 치고 엄한 곳에다 화풀이 해. 좌표 없는 항해 위 방황하는 작은 종이배 어찌로 눈물을 삼켜 언제 한숨 습관이 돼. 알아 나도 바보 같지요 나만 숨을 찾으셔 정신이 말썽 내 손에 너 지금 어딨니.